영화 라비안 호스, 에디트 피아프의 인생을 그린 영화죠. 이 중에서 라비안 호스를 파트리샤 가스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대구 내당일동의 서관씨, 저희 오프닝 멘트를 적어주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어떤 연구단체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어른들은 하루에 15번, 아이들은 40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티없이 맑고 이기심 없는 순수함이 이처럼 400회 이상이나 거짓없는 웃음을 짓게 하는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우리들이 어린아이들보다는 훨씬 웃음이 적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웃음을 늘려가는 건 어떨까요? 이런 오프닝 멘트를 적어주셨어요. 저보고 이걸 하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사실은 여동생 유정이가 쓴 거라고요. 유정이가 학교에서 방송반 DJ로 활동 중인데 어떠냐고 제게 소감을 물어보셨어요. 좋은 글이네요. 그리고 어른은 하루에 15번, 아이들은 400번이라는 연구 결과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I did a little housebreaking while you were away. Clayton Hotel driver, 84th and Madison. OJ thinks it'd be a good idea if you stayed out of sight for a while. I got most of your stuff here, including Cap. Hope he's all right. Yeah. Hello, Cap. Poor no-name slob. Listen, darling. 대구의 서관 씨, 미소도 웃음에 들어갑니까? 그렇다면 저는 오늘 한 번 더 웃게 된 셈인데요. 지금 들리는 소리가 티파니에서 아침을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아주 이 좋은 장면을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조지 페파드와 오드리 헵번이 택시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조지 페파드는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서 나왔던 그 깔끔한 미남 청년이죠. 그런데 그가 지난 8일 밤에 폐렴으로 사망했답니다. 그 젊은 모습만 기억이 나서 그런지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사실 그는 1928년생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났고요. 고등학교 졸업을 한 후 해병대에 입대를 했고 제대 후에는 카네기 공대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공학도입니다. 그런데 대학 재학 중에 연극의 길에 접어들어서 1955년 뉴욕에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 액터즈 스튜디오에서 연기를 배웠습니다. 영화에 데뷔한 것은 57년인데요. The Strange One이라는 영화였어요. 그리고 인기 스타가 된 것은 바로 이 작품, 61년작 티파니에서 아침은, 여기서 오드리 헵번의 상대역으로 나오면서부터죠. 여배우 엘리자베스 애슐리와 결혼을 했는데 후에 이혼을 했고요. 조지 페파드의 대표작이라고 한다면 63년의 서부 개척사, 그리고 66년에 명예의 누님은 독일 전투기 조종사 역으로 나왔던 블루 맥스가 있습니다. 조지 페파드를 생각하면서 다음 곡 띄워드릴게요. 대전 중구 중촌동의 이현숙 씨 듣고 계십니까? 오드리 헵번을 아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요. 엽서에 아주 근사한 그림을 그려주셨네요. 티파니에서 아침을 중에서 Moon River 띄워드립니다. Mystic Mood Orchestra의 연주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 1789년에 일어났던 프랑스 대혁명의 3대 이념이지요. 이 자유, 평등, 박애 가운데 그 첫 번째인 자유의 의미를 현실 속의 드라마를 통해서 표현해낸 영화 세 가지 색 블루 가운데서 장송곡 오케스트라의 편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조용한 시골길에 자동차 한 대가 달려갑니다. 차창을 통해서 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이 잠시 보이고 그리고 자동차는 가로수를 들이받습니다. 잠시 후 줄리엣 드비노 씨는 병실에서 눈을 뜹니다. 그녀는 남편과 딸 안나가 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줄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기도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떠올리는 그녀 앞에 삶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사랑이었죠. 자신의 전부였던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줄리는 가족을 잃고 은둔의 삶을 고집하다가 이제 새롭게 태어납니다. 영화 블루의 이야기는 좀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영화가 지니고 있는 감성의 깊이는 아주 무한하게 느껴집니다. 영화를 이미 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이 영화의 중요한 의미들은 오히려 대사 한마디 없는 침묵 그리고 화면 가득한 푸른색의 영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은 이 영화에서 영화의 스토리나 숨은 주제를 파악하기 이전에 누구나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삶의 진실들을 먼저 깨닫고 또 느끼고 공감하게 되죠.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말로 전달하기보다는 눈으로 보여주고 느끼게 함으로써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는 연출 스타일. 이것은 이 영화를 만든 폴란드 출신의 감독 크즈슈토프 키에슬롭스키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색 블루 중에서 한 곡 더 들어보시죠. 잠시 휴가 나왔죠? 송승호 씨.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남편이 줄리엣 드비노 씨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작곡을 하다가 미완성인 채로 끝난 곡이 있죠. 줄리엣 드비노 씨가 영화의 마지막쯤에 마저 작곡을 하고 있는데요. 그 노래 띄워드립니다. 유럽 통합의 노래입니다. 비스테기 반다 엘피지 반다 이포메니 이 아가피오 데 파테 피피 이데 데 프로피디에 카타르기 피서 상당히 신비스러우면서도 장중한 분위기의 곡이죠.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지 이 노래를 들으니까 막 음표가 눈에 어른어른 거리는데요. 블루 중에서 유럽 통합의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크지스토프 키에슬롭스키 감독은 1941년생입니다.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리고 69년에 그곳의 국립영화학교인 로츠를 졸업했습니다. 그 뒤에는 곧바로 다큐멘터리 작업에 뛰어드는데요. 이때부터 이미 그는 사회적인 현실과 각 개인의 심리를 아주 예리하게 분석해서 국내외 각종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게 됩니다. 극영화 감독으로 데뷔한 것은 76년입니다. 마음의 상처, The Scar라는, Scar이라는 작품을 통해서였고요. 3년 후에는 1979년이죠. 1979년에는 자신이 직접 제작을 하고요. 또 감독을 맡은 아마추어라는 영화로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아마추어라는 영화는요. 키에슬롭스키 감독의 연출 스타일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작품인데요. 영화 얘기 짤막하게 해드릴게요. 한 남자가 자식이 태어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8mm 카메라를 한 대 구입하면서 영화는 시작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별 새로운 게 없죠. 그런데 이야기는 당이 그 남자에게 아기 때문에 구입한 그 카메라로 공장의 기념식을 촬영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재밌어집니다. 남자는 기념식을 촬영합니다. 기념식장 위를 날아다니는 비둘기까지 아주 멋지게 화면에 담아내죠.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를 본 공장장이 비둘기 장면이 무의미하다 그러면서 삭제를 지시합니다. 하지만 평론가는 절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아마추어 영화제에 출품하라고 권유하죠. 자, 이런 대립 속에서 카메라를 쥔 그 남자는 다큐멘터리의 리얼리티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분석해갑니다. 이 영화는 영화 자체가 키에슬롭스키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키에슬롭스키 감독은 영화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과장된 드라마를 만들지 않아요. 그저 감정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필름에 새겨넣을 뿐이죠. 그 나머지는 관객에게 맡깁니다. 이런 그의 스타일은 아마도 그가 다큐멘터리 작가로서 출발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다큐멘터리 영화가 극영화보다 더 예술적일 수 있다. 이것이 크리스토프 키에슬롭스키 감독의 지론입니다. 88년에 완성된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 역시 다큐멘터리 터치 영화죠. 이 작품은 그가 오랫동안 구상하고 완성한 연작 영화 10개 가운데 제5화인 살인하지 말라 편을 장편 영화로 다시 만든 건데요. 그 테마, 살인하지 말라의 테마를 지금 띄워드립니다. 영화 10개 중에서 제5화 살인하지 말라의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1981년에 계엄령이 발표되고 여기에 군정이 이어지고 그 때문에 폴란드 영화계는 크게 침체되고 마는데요. 키에슬롭스키 감독의 영화 한 편으로 폴란드 영화는 다시 세계 무대의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이고요. 이 영화는 88년 칸에서 심사위원상과 국제 비평가상을 수상했죠. 영화는 충격적입니다.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에 저기를 가득 담고 있는 한 청년이 택시를 탑니다. 그리고는 아무 이유 없이 가방에서 끈을 꺼내더니 갑자기 운전수의 목을 조릅니다. 반항하던 운전수가 차 밖으로 도망을 치자 청년은 그 운전수의 머리를 돌로 쳐서 끝내 살인을 저지릅니다. 살인 동기에 대한 아무런 상황 설명도 없이요. 이제 영화는 그 청년의 사형 집행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키에슬롭스키 감독은 묻습니다. 그 청년이 저지른 충동적인 살인과 제도적인 살인인 사형 집행. 이 둘 다 살인이란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이 두 가지가 다를 바가 과연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이 영화는 쇼킹한 내용 때문에 법률가들 사이에서 격론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키에슬롭스키 감독으로서는 자신이 믿고 있는 영상의 사실적인 힘을 여한 없이 보여준 작품이었습니다. 연작 영화인 10개 가운데 또 하나의 장편극 영화인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도 아주 특이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말하자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보다는 먼저 본다. 이 본다라는 영상의 근본적인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영화예요. 19살의 청년이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 30대 여인을 망원경으로 엿봅니다. 청년은 그 여인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데는 성공하지만 끝내 사랑을 얻지 못하자 자살 소동을 벌이죠. 이 사건으로 여인이 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청년은 이미 자신의 사랑이 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케슬롭스키 감독은 이 청년을 통해서 처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사랑하는 것도 서서히 깨어져 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영상이 지니고 있는 그 보는 행위에 대한 의미까지도 이 영화는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언뜻 봐서는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케슬롭스키 감독의 영화가 되게 그렇지 않나 싶어요. 자,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의 테마 띄워드립니다. 제주 노형동의 고은희 씨, 음악 들으시면서 상희 오빠 좀 생각하셨어요?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의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고덕동의 이명철 씨, 오늘도 너무너무 힘겹게 듣고 계신 거나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얘기가 좀 어렵게 흘러간 것 같은데요. 그것은 키슬롭스키 감독의 영화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키슬롭스키 감독은 폴란드, 그의 조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을 개인의 존재론적인 삶의 의미와 결부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화들을 보면 언제나 그 주제나 스토리가 명확하게 잡힌다기보다는 손에 잡힐 듯 말 듯 어떤 느낌들이 먼저 전해져 오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저주받은 걸작처럼 취급되는 베로니카의 이중생활 역시 그런 작품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각기 이념이 다른 나라인 폴란드와 프랑스에서 태어난 베로니카와 베로니크.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공통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음악에 대한 재능뿐만이 아니라 취미, 또 맨발로 산책하는 습관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고통과 기쁨을 서로 느낄 수 있는 일체감, 일체의식도 지니고 있죠. 케슬롭스키 감독은 이런 1인 2역의 두 주인공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단 태어나면 정치, 종교, 인종, 그리고 사상,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든 분류가 되죠. 하지만 그들이 공산주의자든 자본주의자든 사랑을 느끼고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 그러니까 키슬롭스키의 의도는 한마디로 인간이 지닌 보편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영화 베로니카의 이중생활, 이 영화는 음악이 특히 아름다웠었는데요. 이 중에서 반덴부덴마이어의 협주곡 마단쪼 들어봅니다. 어느 날 평소와는 달리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비몽사몽간에 들려오는 낯선 음악 소리에 놀라 잠이 달아남을 느끼고 눈을 떠봤으나 사방은 칠흑같이 어둡고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한밤중 잠이 깰 때의 그 끈적한 느낌은 지금이나 그때나 기분 나쁜 것은 마찬가지여서 잠시 귀를 세우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윽고 어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켜두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늦은 시각에도 라디오 방송이 대북 방송이 아닌 라디오 방송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대구 북구 산격사동에서 방순기 씨 좀 믿어지지 않는 너무나 예쁜 글씨로 편지를 적어주셨어요. 펜글씨를 배우셨나 봐요. 이래서 저희 FM 영화음악에 대한 사랑을 가득 담아서 편지를 적어주셨는데요. 신청곡 잘 들으셨습니까? 묘한 음악이라고 꼭 들려달라고 하셨는데요. 베로니카의 이중생활 중에서 반덴부덴마이어의 협주곡 마하단조였습니다. 사실 이 반덴부덴마이어라는 사람은 없지요. 가상의 인물입니다. 따라서 반덴부덴마이어의 협주곡이란 것도 악보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의 음악을 맡은 즈비그뉴 프라이즈너의 음악이지요. 그러니까 가상의 작곡자를 한 사람을 만들어낸 셈인데요. 이 영화의 음악을 맡은 즈비그뉴 프라이즈너는 키에슬롭스키와 오랫동안 함께 작업해온 작곡가입니다. 키에슬롭스키 감독의 거의 모든 영화를 그가 맡았는데요. 오늘 들으신 음악들도 모두 다, 전부 다 그의 음악입니다. 그의 음악은 키슬롭스키의 감성적인 영상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묘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는 지금 현대 유럽 영화 음악계에서 그 대표적인 자리에 올라와 있어요. 키슬롭스키 감독 영화 외에도 루이말 감독의 데미쥬와 또 우리나라에서도 개봉됐던 유로파 유로파가 모두 그의 작품입니다. 자, 이제 키슬롭스키 감독 얘기로 돌아가지요. 키슬롭스키 감독 이제 50살을 넘겼는데요. 이제는 자신의 작품이 지니는 깊이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의 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사회 고발적인 성향을 앞으로는 보다 깊숙이 숨겨가면서 표현하고 싶다는데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서 소리치기보다는 한 개인의 삶에 그것이 녹아있을 때 그 의미가 더욱 무거워지고 깊어진다는 얘기일 텐데요. 그런 의미로 기획한 작품이 바로 세 가지 색, 블루, 화이트, 레드 시리즈입니다. 블루는 이미 지난 베니스 영화제에서 대상과 여우 주연상을 받았고요. 줄리 델피가 주연한 화이트는 올 베를린 영화제에 그리고 이렌드 야곱이 주연한 레드는 올 깐느에서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들 블루, 화이트, 레드를 우리가 함께 볼 기회도 남아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차례로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화이트의 음악 미리 들어보죠. 블루에서도 화이트의 여주인공인 줄리 델피가 잠시 스쳐 지나갔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화이트의 엔드 타이틀 들어봅니다. 전북 군산 성남동의 장경원 군, 고등학교 마지막 체육대회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곡 어떠셨어요? 오늘 분위기에 너무 잘 맞는 곡이란 생각 안 드셨어요? 내일을 향해 쌓아 중에서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Ray Conniff Singers의 노래로 오늘 띄워드렸는데요. 보니까 하이텔로 안현태 씨가 친구 교환이와 듣고 싶다고 예전에 신청하셨네요. 안현태 씨는 지금 군대에 가셨던가요? 아유, 오늘 처음으로 이 시간을 알게 됐습니다 하면서 편지를 주신 분이 계세요.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끌려드는 그런 느낌이 좋다고 FM 영화 음악을 칭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경기도 포천 일동면의 김정윤 씨. 김초혜님의 사랑구 중에서 이런 기절도 적어주셨어요. 나만 흐르고 너는 흐르지 않아도 나는 흘러서 네가 있는 곳으로 간다. 이거 뭐 제 주제시 같네요. 그쵸? 제 음성은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들어가니까요. 그쵸? 자,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충북 옥천 이원면의 배은미 씨에 함께 들어주시고요.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손원기 씨의 신청곡입니다. Footloose 중에서 케니 로긴스의 신나는 Footloose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편한 밤 되십시오. 참, 오늘 중국 영화 음악 모음집이요. 대구 북구 산격사동의 방순기 씨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